말을 걸어봐. 이미 내 손을 떠난 듯한 둘 다. 가시처럼 맘을 파고드는 원인 사이. Yeah, yeah. 널 비춘 love night. 끝을 모르게 깊어져 가고. 널 그리다. 좀 더 쉽게 Stay, let it so stay.